제1차 전당 조국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시안의 극장들에서 예술 공연들을 관람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봉화예술극장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한 음악 서사시 장군님의 선근길 공연을, 평양 대국장에서 한 여투사의 불굴의 투쟁 모습을 보여준 혁명가곡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국립연극극장에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을 펼쳐보인 연극 혈맥을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평양교회극장에서 국립교회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종합교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았습니다.